아직 넌 폰으로 해. 그리고 센시자는 듯 살짝 궁은해. 난 전혀 안 웃겨. 몇 달 만에 본 너 왜 그 민기남인 척 로또라도 맞았어. 로또라니 정신 차려서 폰으로 바꿨잖아 친구. 정보와 시대야 알다시피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스마트한 21세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한물간 나라. 오랜만에 만났으면서 왜 또 그렇게 싸워. 일단 밥 한 끼가 우리다워. 여자 친구는 있냐 네 새 폰이 아까워. 내가 영수처럼 싫다 이러더라 마버. 어디 갈래 하나 저기 갈래 여기가 제일 아스팟 같아. 먹고는 뭐해 우리 식상한 PC방은 그만. 아니 근데 사람이 많은 점은 핸드폰 좀 꺼줄래. 모두 가슴 아파다지만 점점 멍청해지잖아. 핸드폰 좀 꺼줄래. 얼굴 보고 미션 날려. 좋아요는 나 필요 없어. 왔어 잠금의 채 잃었어 잠금의 채. 체가님 잭잭이에. 인생은 3D 안에 얼굴 보고 잭잭대 잭잭대. 넌 탭탭하면 캑캑대. 봐봐 뛰어 그놈의 핸드폰으로 백백대. 맞아야지 정신 좀 들겠냐. 네 배터리 없을 때 우린 충전 땡기냐. 핸드폰 좀 꺼줄래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줄래. 요즘 모두가 스마트해졌다지만 시댄 좋아졌지만 두 배로 서두르네. 가끔 그리워 서로 얼굴 보고 얘기 나눠대던 그때가. 소통은 많아졌지만 우리들 사이에 시끄러운 침묵만.